지금 시각은 밤 1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한 밤에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데요. 올여름 제일 불쌍한 곤충은 아마 이 모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더위에 아무런 활약도 못하고 복지부동해 있다가 오늘부로 바로 입이 비뚤어지게 됐으니까요. 반면에 매는 소서 때 더운 바람을 타고 나는 연습을 하다가 처서가 지나면 의젓한 한 마리 새가 돼서 하늘을 유유히 날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비뚤어질 모기입니까? 아니면 하늘을 유유히 날게 될 맵니까? 영화 스팅의 엔터테이너로 아주 활기차게 FM 영화 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비엔나 현악 4중주단의 연주였어요. 처서가 지나면 이제 찬바람이 분다고 하죠. 이렇게 슬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수험생들 마음이 막 초조해질 텐데요. 초조하실 거 없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찬공을 유유히 나는 매처럼 여러분은 매처럼 아주 씩씩하고 그리고 더 학업에 정진해서 정말 이 남은 며칠, 남은 한 몇 달이 그야말로 중요한 때니까요. 아주 잘하실 거예요. 참 수험생 얘기를 하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제가 오늘 낮에 사실 모교에 들렸었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교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여고였는데 제가 졸업한 후에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어요. 남학생 3명이 선생님에게 벌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침 수업 시간을 땡땡이 치고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극장에 가서 뭐 표를 예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혼나는 걸 보고 제가 선생님께 아, 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고 선생님한테 제가 좀 설득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혼이 덜 났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찾아간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후배들을 보니까 참 아주 신선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저기서 토끼띠임 하면서 벌 받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 학교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무더위에도 고생하는 학생들 힘내시고요. 제가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곡은요. 아버지를 위한 곡이에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이지영 학생이 아버지께 띄우는 곡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승진을 하셨어요.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20여 년 만에 승진이라고요. 우리 집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웃으시는 것을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매일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오시는 아버지를 보면 가슴 아팠거든요. 자, 저희 이종택 과장님을 위해서 한 곡 띄워주시겠습니까 하셨는데요. 신청곡은 아닌데요. 이 곡 아마 이 밤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띄워드립니다. 하이틴의 노은경 씨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가면의 정사 중에서 무디 블루스가 부릅니다. Night in a White Satin.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화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결인 도전장. 한국판 공무벌레들의 이야기. 화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우리 젊은 날엔 우정이 있다. 향기가 있다. 느끼고파 이 순간에 너의 향기.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강한 힘이 전해온다. 최대 출력 96마력, 100센트 성능. 고속 주행도 편안하다. 중형차급 엑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 자동차. 오우 예. I'm the great pretender. Pretending I'm doing well. My need is such. I pretend too much. I'm lonely, but no one can tell. Oh yeah, I'm the great pretender. Like a crown. Night in the City에서 테마곡으로 쓰인 노래 Great Pretender, 락그룹 퀸의 리드 보컬리스트였던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자, 원래 이 곡은 50년대에 매우 활약했던 중창단 플래터스의 히트곡이었죠. 이 추억의 음악을 프레디 머큐리가 아주 멋지게 리메이크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리메이크된 추억의 음악들, 그 중에서도 영화에 삽입된 노래들만 골라봤는데요. 옛 정감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올디스가 요즘 영화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감각으로 쓰였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Only You, My Prayer, Great Pretender. 이런 곡들 모두 플래터스의 노래들인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애청되고 있죠. 89년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Always에도 역시 이 플래터스의 노래 한 곡이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Smoke Gets in Your Eyes. 이 노래는 제롬 컨이라는 사람이 작곡했는데요.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노래를 처음 부른 사람은 리차드 베럿이라는 가수입니다. 1958년의 일이죠. 물론 차트에도 올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9년, 플래터스가 다시 불러서 빌보드 차트 넘버원을 차지했습니다. 후에는 블루 헤이즈라는 그룹이 불러서 다시 히트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영화 Always에서는 You Are Only Lonely를 부른 제이디 사우더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러주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플래터스의 노래와 함께 제이디 사우더의 노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Smoke Gets in Your Eyes를 부른 가수는 여러 가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 제이디 사우더의 음성이 가장 감미롭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의 김보람 학생이 친구 소연이, 현경이, 기현이, 은성이, 경이, 화영이, 민정이, 연정이와 다시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이 노래에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Always 중에서 제이디 사우더입니다. Smoke Gets in Your Eyes. Yeah. 몸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밤마다 울면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서울 서초구 반포분동의 김지희 씨, 이제는 건강하신 거죠? It's small gets in your eyes. 감미로운 제이리 사우더의 음성으로 지희 씨께도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Always 중에 삽입된 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Smoke Gets in Your Eyes가 최근 영화에도 삽입되어 있었죠. 바로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도 이 곡을 들었었는데 아주 경쾌한 리듬으로 이 영화에서는 New Colors라는 팀이 리메이크해서 들려줍니다. 자, 영화 The Crying Game. 이 영화는 64년 영국 가수 데이브 베리가 부른 The Crying Game에서 그 제목을 빌려온 것인데요. 주제곡도 그래서 역시 The Crying Game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이조지가 다시 이 곡을 불러서 탑10 히트를 기록했죠. 자, 이 The Crying Game은 64년 영국에서 55위를 기록했고요. 이듬해인 65년 미국에서는 브렌다 리가 리메이크해서 87위를 기록했습니다. The Crying Game을 부른 데이브 베리는 가수 척 베리를 너무 좋아해서 이름을 베리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자, 이 데이브 베리가 부르는 Crying Game과 보이 조지가 부르는 Crying Game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서울 송동구 자양삼동의 최영아 씨, 그리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양현 씨 신청해 주셨죠? 들어보십시오. 크라잉 게임, 영화 크라잉 게임의 주제가를 데이브 베리의 오리지널 곡과 그리고 보이 조지의 음성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 제목에서 영화 제목을 따온 경우가 또 있는데요. 알파치노가 주연했던 영화 Sea of Love가 있습니다. 이 영화 Sea of Love 역시 주제곡으로 Sea of Love가 쓰이고 있는데요. 영화는 중년의 형사로 나오는 알파치노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죠. 이 영화의 주제곡 Sea of Love는 59년에 Phil Phillips가 불러서 빌보드 차트 2위를 기록했던 곡인데요. 62년에는 Neil Shannon이 그리고 85년에는 Honey Drippers가 다시 불러서 빅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Phil Phillips의 노래와 함께 Tom Waits가 리메이크한 노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Tom Waits라는 가수, 미국 도회지의 고독한 인간들의 모습을 노래하는 아주 독특한 가수죠. 특히 그의 목소리는 마치 담배에 찌든 것처럼 허스키한 것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Sea of Love를 우선 Phil Phillips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맛을 내는 Tom Waits의 음성으로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FM 영화음악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7분 달려가고 있네요. Going to the chapel and we're gonna get married. Going to the chapel and we're gonna get married. We are really love you and we're gonna get married. Going to the chapel of love. Spring is here, the sky is blue. Whoa, birds are singing and if they knew. Today's the day we'll say I do and we'll never be lonely anymore because we're 친구 혜승이와 윤정희의 생일을 축하해 오신 서울 노원구 공릉일동의 김유리 양.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경쾌한 딕시컵스의 음성으로 Chapel of Love 띄워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본 한 서너 편의 미국 영화, 결혼식이 나오는 미국 영화에 다 쓰였는데요. 이 Chapel of Love라는 곡 얘기를 하려면 Phil Spector라는 프로듀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는 58년에 그룹 테디베어스의 To Know Him as to Love Him을 히트시킨 장본인인데요. 락 음악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프로듀서입니다. Phil Spector. 그는 Wall of Sound라는 음악 스타일을 창조했고요. 또 수많은 히트곡들을 양산해서 억만장자가 된 프로듀서인데요. 그가 프로듀스한 곡으로는 영화 사랑과 영혼의 주제곡으로 쓰인 Unchained Melody가 있고요. 또 영화 Dirty Dancing에 쓰인 Be My Baby, 비틀스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앨범 Let It Be,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Phil Spector가 프로듀스하고 Dixie Cups가 부른 Chapel of Love, 방금 들으신 그 Chapel of Love는 64년에 넘버원을 기록했던 곡인데요. 최근에 엘튼 존이 다시 리메이크했죠. 지금도 개봉 중인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 삽입되어 있는데요. 엘튼 존이 부른 Chapel of Love는 영화의 후반부를 아주 재미있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엘튼 존이 부른 Chapel of Love, 딕시 컵스의 노래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비교해 보시죠. Ready to face the enemy? Are we? Yes. Excellent. The sky is blue. Whoa, birds will sing. 엘튼 존이 부른 Chapel of Love,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주네요. 자, 이 곡은 74년, 3년에 매트 미들러도 리메이크해서 아주 히트했다고 하는데요. 매트 미들러가 바브라 허쉬와 그 우정을 나누는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가 있죠. 아이리스 라이너 다트의 소설을 영화화한 비치스인데요. 이 비치스의 사운드트랙에도 배트 미들러가 여러 곡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64년에 드리프터스가 히트시킨 Under the Boardwalk도 배트 미들러가 이 영화에서 다시 불렀습니다. 자, 이 Under the Boardwalk 여러 영화에서 주제곡으로 사용돼서 많은 가수들이 여러 번 리메이크했던 곡인데요. 맨 먼저 64년에 드리프터스가 불러서 히트시켰고요. 78년에는 빌리 조 로얄이 불러서 역시 히트했습니다. 그리고 87년에는 그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리메이크해서 차트에서 59위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자, 우리 오리지널로 한번 들어보죠. 드리프터스가 부른 Under the Boardwalk, Beaches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We'll be falling. 오늘 생일신 대구의 미라씨, 우선 생일 축하드리고요. 제일 소중한, 제일 사랑하는 친구 도연이와 같이 들을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아마 두 여인의 우정을 다룬 영화 비치스의 이 곡이 가장 적당하지 않았나 싶어서 띄워드렸습니다. Under the Boardwalk. 자, 오늘은 드리프터스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어요. 하이틀의 이승재씨, 우선 그 다정한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유성잔치가 있었죠. 그야말로 유성쇼라고 할 정도로 유성이 많이 떨어지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유성을 보면서 소원 빈 거고 정말입니까? 저와 홍동식 PD가 방송을 오래 같이 하면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그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두 분 다 행복하시기를 별을 다스리시는 분들께 빌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 마음은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저번에 보내드린 중국 영화 음악 CD 있잖아요. 그게 반송돼 왔어요. 저희 주소로 다시. 그러니까 아마도 이승재 씨가 그쪽 주소를 좀 잘못 쓰시지 않았나 싶은데, 하이틀로 주소를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선물 다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재 씨의 신청곡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청곡이라고 하셨던가요? 은밀한 유혹 중에서 A Love So Beautiful, 로이 오비슨의 음성입니다. Love So Beautiful 영화 은밀한 유혹 중에서 로이 오비슨이었습니다. 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사동의 두은영 씨가 앤디 가르시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아마 그 시간에 못 들으셨나 봐요. 안양 이동의 송인숙 씨는 리얼리티 바이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 시네마 천국 일요일 밤에 하는 시네마 천국에 아 이번 주가 아니고요. 9월 중에 시네마 천국 시간에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영화 음악 CD 그동안 한 분씩 추첨해서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헐리우드 오리지널 영화 음악 2집을 보내드립니다. 그린카드, 밀러스 크로싱, 유치원에 간 사나이 등등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들어있는데요. 청주 사천동 신동 아파트의 조윤미 씨가 오늘은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하이틀의 김진성 씨가 러시아 말로 노래하는 그 목신 남자의 노래 영화 백야 중에서 띄워주세요 하셨는데요. 바로 야생마라는 곡이죠. 블라디미르 비쇼스키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부천 원미구의 소인호 씨도 함께해 주시고요. 홍동식 PD와 저 정은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Вдоль обрыва, понад пропастью, по самому, по краю, я коней своих накайкаю, стегаю, погоняю, что-то воздуху мне мало, ветер пью. Туман глотаю, чую с гибельным восторгом. Пропадаю, пропадаю,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кони,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и тугую не слушайте. Но что-то кони мне попали привередливые и дожить не успел мне допеть не успеть и я коней напою И я куплет допою. Хоть немного еще постою на краю. Скину я меня пушинкой ураган сметет с ладони и в санях меня галопом повлекут по снегу утром вы на шаг неторопливый перейдите мои кони хоть немного Но продлите путь к последнему приюту.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кони,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Не угасите вам кнутый плеть. Но что-то кони Мне попали привередливые И дожить не успел Мне допеть не успеть И я коней напою И я куплет допою 선생님은 어그이셔 맞다요 나그라요 Мы успели гости к Богу не бывает опозданий. Так что ж там ангелы поют такими злыми голосами? Или это колокольчик весь сошелся от рыданий? Или я кричу коням?